지난 날 한창 어려웠던 시절 항상 주머니가 텅텅 비어 방바닥만을 키며 신세 타령만 하던 날 위해 잔소리를 하시던 엄마 한없이 원망 또 원망하며 힘들게 살라고 나를 낳아봐요 그렇게 맘속으로 외치던 바로 그때 그때 난 참 바보 같았지 또 털 빠진 닭처럼 초라한 내 차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 괜히 피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던 바로 그때 그때 난 참 바보 같았지 Fly high 저 위로 다 잡은 마음은 놓치지 말고 Fly high 더 위로 나를 같은 생각은 뭐든 Fly high 저 위로 주먹을 같은 너만은 믿고 Fly high 더 위로 Oh 힘을 더 담은 태양을 날고 I got to go 고개 들어 나를 느껴 feeling I got to go 손을 열이면 열, 백이면 백 모두가 다 말렸던 사랑에 난 호기진 벨 채우는 개마냥 사랑에 만 미쳐 친구고 일이고 다 버리고 불철주야 사랑이 전부야 그렇게 외치다 결국 이별이 들이닥쳐 괜히 난 죄 없는 벽을 쳐 떨리는 손으로 붕괴를 감던 그때 그때 난 참 바보 같았지 바보 같았던 비틀거리던 어제 가로등을 붙잡고 했던 나의 맹세 다시는 그 지독한 돈 냄새 더 맞지 못한다고 내 삶을 비관하지 말자 또 사랑 때문에 내 소중한 일과 사람 그 모든 걸 바람처럼 모른 채 하는 배신자 더더욱 되지 말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24시간이 지나 또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나 다시 한번 그 다짐을 반복해 그리고 내 그림자를 보며 소리치며 욕해 왜 그리도 넌 바보처럼 살았냐고 저 위로